제18화 길묻기 Lección 18. Direcciones sobre las calles 1.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Con su permiso.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려면 무엇을 타는 것이 좋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려면 무엇을 타는 것이 좋을까요? ¿Cuál sería la mejor manera para ir al Museo Central Nacional? 지하철을 타십시오. 지하철을 타십시오. Tome el metro. 지하철역은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역은 어디 있습니까? ¿Dónde está la estación del metro?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Está al otro lado de esta calle.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합니까?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합니까? ¿En qué estación debo bajar? 중앙청역에서 내리십시오. 중앙청역에서 내리십시오. Baje en la estación de Chunggangcheong. 지하철 요금은 얼마입니까? 지하철 요금은 얼마입니까? ¿Cuánto cuesta el boleto del metro? 250원입니다. 250원입니다. Cuesta 250 wones.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Cuánto se tarda? 약 15분 걸립니다. 약 15분 걸립니다. Se tarda unos 15 minuto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Hasta aquí la lección 18.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국립중앙박물관 Museo Central Nacional 지하철 metro 역 estación 길 calle 건너편 al otro lado 내리다 bajar